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네, 오늘은 역삼동에 있는 네클리어 센터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여기 금손하고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예, 뭐 조금 이게 어떨까 싶었는데 와보니까 또 분위기가 또 다 많이 다르네요. 예. 분위기가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데요. 그럼 이제 금수원 쪽 분들이 실망하시니까 이제 그런 말은 알겠습니다. 자연환경은 금수원이 훨씬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식사도 아주 좋던데요. 어디서 식사하셨습니까, 경욱 씨? 한술더 맛집이라고 유기농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역삼동에 딱 한 곳이 있어요.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딱 봤을 때는 어떤 식당인지 알아보기 참 어렵거든요. 근데 약간 구원파가 이제 저희가 유기농 얘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만들고 저희 구원파 안에서 정말 솜씨 좋은 어머니들이 손맛이 담겨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어떤 호텔 가도 이 정도 맛은 좀 맡기 쉽지 않아요. 이건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해드릴 수 있는 곳인데 저는 사실은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오면 제가 못 먹잖아요. 정말 이기적인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아, 이쪽 어머니들이 하시는 게요. 구원파에서 뭔가 하는 거에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파가 만드는 음식이, 그 다음에 얼마나 좋은지 맛있는지를 이렇게 한번 맛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한번 오시면 모든 게 이제 한 번에 다 이렇게 실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의 뭐 한술더 맛집 홍보 대사 같은 분위기입니다, 두 분 다. 아, 그만큼 오늘 식사가 맛있었습니다. 뭐 서비스를 많이 줬나 봐요. 아, 그렇게 엄청 죄송한데 제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알려지다 보니까 이게 특별 서비스를 좀 해주셔가지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말투가. 뭐 그냥 넘어가죠.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 더 했다간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아홉 번이나 방송을 했는데 사실 저희는 이 구원파다 처음 방송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으실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점점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 했던 방송들 리뷰를 한번 해보죠. 가깝게 지난번 저희가 했던 저 회장님 장례식 때 했던 그 방송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뭐 주변에 반응이 있었나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시 하나를 읽었었는데, 네. 저는 이제 표현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 시가 아니고 이제 회장님이 지으신 걸로 약간 오해가 되는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제가 회장님의 시를 읽고 소감을 이렇게 느낀 거를 쓴 거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요. 그 낙엽의 사연으로 기억하는데 이태종 씨가 지은 낙엽의 사연입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우리가.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조심스러운 게 제가 또 이렇게 막 실력도 없고 막 하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무슨 회장님 따라하는 것 같이 돼서 약간 그런 게 우려가 좀 되기도 해요. 이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좀 혹시나 걱정하신 분이 또 그동안 좀 욕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아니요, 욕을 하신 분은 없고요. 이제 우려 그런 것들이 네, 예. 이제 아끼시는 마음에 좀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날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식으로 비춰주는 거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는 유병헌 전 회장님이 남기신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뭐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꼭두각시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기신 것들을 들으면서 감정들이나 생각들이 변해나가고 그런 거에 영향과 또 성경 안에서 비춰서 같이 생각해 나가고 그런 건 대화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곳이거든요. 때문에 저는 이태용 씨가 그걸 보고 자기가 생각들이 된 걸 표현하는 부분들이 나왔던 거는 저희 구원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좀 자연스러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거든요. 예. 대신에 이제 좀 오해가 될 만큼이었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이태용 씨가 기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서. 예. 예. 저는 지난 시간 저희가 노래와 시와 함께 했잖아요. 어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좀 더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노래와 시의 추억 이야기를 함께 곁들여서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녹음 때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옆에 계셔서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 셋 뿐입니다. 아, 근데 좀 미안했어요. 왜냐면 그날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집이나 혹은 차에서나 가족들끼리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누고 하셨을 텐데 겨우 저희 세 명이었다는 그러니까. 게 너무 그때 미안하게 좀 붙들어가지고 예. 좀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이 저희에 출연하는 걸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동안도 그랬고. 네네. 저희가 게스트 섭외가 제일 어렵죠? 네, 맞아요. 우리 제작진들이 지금 제일 힘들어한 부분이 게스트 섭외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요? 아, 근데 낯서신 거잖아요? 그냥 마이크 앞에 쓴다는 것들이 용기가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또 앉으시면 많은 참석자들이 다 잘하셔요. 대본도 없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제안하는 게 회장님 시랑 노래랑 뭐 한 두세 곡이라도 매번 그런 걸 소개해주는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찬성입니다. 오늘 네. 그럼 지금 바로 한번 소개해 볼까요? 우리 태종 씨부터 한번 해봅시다. 저는 저희만의 소리로라는 노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학교 실습 때 이 노래가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벌레들 소리가 여기서 저희가 벌레들입니까? 네, 이제 벌레들이 여러 가지로 의미 해석이 가을에 돼요. 가을에 딱 맞는 네. 이 벌레들이 자기들만의 소리로 막 이게 소리를 내는데 실제 이 소리를 내는 거는 겨울을 준비하는 거다라는 이제 내용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벌레들이 소리를 내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벌레들이 소리를 내는 이유. 짝짓기 때문 아닌가요? 예, 맞아요. 저도 짝짓기로 생각합니다. 예, 번식을 하기 위한 거고 새 생명을 이렇게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겨울이 오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알을 낳고 이 벌레들은 이제 다 죽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거고 생명을 준비하는 네 그렇죠 거네요. 다음 생명을 준비하는 거고요. 그건데 이 소리들이 자기들만의 소리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이제 자장가였다라는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가끔 우리끼리 모여서 밤 늦게까지 소근소근 이제 교제하는 소리들이 이제 그 자주 있어요. 아. 이제 아 이런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준비하는 겁니까? 네, 어려운 시절을 견딜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제를 통해서 어떤 이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요. 이 뭐랄까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 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삶의 즐거움이나 이런 행복을 알게 해주고 그 힘으로 이제 어려운 시절을 겪게 해주는 것 같아서 이 노래가 귀뚜라미나 이런 벌레들을 노래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노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벌레라는 표현보다는 곤충. 네. 아, 예. 아우, 듣고 싶네요, 노래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들만의 소리로. 무슨 울음소리인지 온갖 벌레 소리들이 밤늦게 저희만의 소리로 이 밤 모두 눈을 꼭꼭 채우나 날씨 싸늘해져오는 가을밤 겨울 준비하느라고 떠드는 그들 부지런한 소리에 잠을 서 쳤구나 이 따금씩 가까이서 들려오는 낯익은 귀뚜라미 소리는 내 어린 시절부터 자주 들어오던 자장가 중에 한 곡이었지 이 땅은 먼데서 새소리로 들리고 이 가을에 맞춰서 참 좋은데요 노래가 네 참 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중간중간 한번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편지가 왔어요. 네. 캐나다에서 저희 이렇게 애청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좀 감동적인 사연이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사명인 예수님을 예루살렘과 로마에 전파하라는 말씀 하나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8회 2부 정형제님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나게 할 것이고 또한 모임 안에 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이며 또한 자녀들에게 앞으로의 믿음의 진로를 올바르게 설 수 있게 해주는 간증이었습니다.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오늘 내가 나도 구원파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대단한 방송입니다. 이번 사건이 없었다면 이 방송도 없었겠지요.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걸 통해서 많은 이들이 깨어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고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좀 힘들겠지만 많은 구원파 식구들과 외부인들이 듣고 있으니 끝까지 했으면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캐나다에서 애청자. 어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좀 민망한 마음도 좀 드네요. 민망은 하지만 지난번 그 정형진님 간증은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어우 좀 부끄러운 제 삶을 돌아보게 된 계기도 됐고. 참 저희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무거워집니까? 네, 그래서 더 결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려움이 있거나 해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녹음 마치고 난 뒤 도착한 사연도 함께 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을 왜곡되지 않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송이 있다는 것에 기쁩니다. 뉴스, 특히 종편 보지 말라는데 아무리 그래도 해외에 있으면 워낙 답답한지라 저절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뉴스를 더 볼 필요가 없어졌네요. 해외에서는 가서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장례식이 더 답답하기만 하고 궁금한데 팟캐스트를 통해서 진행자분들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서 머릿속 장면으로 상상으로나마 장례식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회장님 시와 노래에 대해 더 의미를 가지고 정말 알고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임 여기저기서 가수라는 이유로 회장님 노래를 불러왔는데 이번 진행자분들이 각자의 추억과 생각이 담긴 회장님 시와 노래에 대해 저렇게도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앵무새처럼 노래만 해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번 주말에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전체 모임을 하는데 그때 회장님 노래를 다 같이 부르며 추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번 팟캐스트를 듣고 뭔가 더 애틋하고 교훈으로 다가오는 노래를 더 식구들과 의미를 곱씹어가며 불러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해외에 사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의 삶 자체가 이미 쉽지 않은데 그 안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며 살아가시는 형제님의 말씀과 간증을 들으니 이곳에서 약하고 게으르게만 살아온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저는 출연자분들은 말씀을 들으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해외에서 겪는 소식 가뭄이 해소되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금수원에 같이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 녹음실에 같이 있는 것 같은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 들을 때만큼은 독일 베를린에서 노래하는 형제가 일단 모르겠습니다. 1부만 듣고 이제 안 들으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2부가 얼마만큼 많은 얘기가 나왔는지를 실제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딱 단적으로 제 주변 사람들은 얘기해요. 2부 먼저 들으시고 너무 좋은 내용들이랑 왜냐면 저는 사실 제가 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삶의 무게만큼 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참 어떤 의미에서는 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이 많은 것들을 거쳐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여기서 녹여내실 때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들었을 때 분명히 도움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 방송의 핵심은 2부잖아요. 예, 그죠. 2부가 계란 노른자고 저희는 흰자 역할인데 흰자만 드시지. 정말 저희가 이렇게 왔을 때 정말 이 두려움도 있었고 한때는 좀 비난도 많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지금 벌써 아홉 번째 녹음을 합니다. 이렇게 감회도 새롭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길게 할 거라고 저희도 예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노트북을 새로 샀어요. 아, 지금 녹음하고 있는 저 맥북 에어인데요. 사과네요. 이 이제 저희에게 이제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이거를 사겠다고 이제 약속을 드려가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아주 좋은 모델로 샀고 그래서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감사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를 해버리시니까. 회장님 노래 하나 또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웅 씨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제 구름 따라간 친구들이라는 곡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왜 그 노래를 소개 안 해줬냐고 이렇게 나왔는데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노래가. 소개 없이 그냥 노래만 나왔죠. 예. 그렇죠. 그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할 수 있지만 불러도 누구 하나 대답하지 않는 그거에서도 좀 여러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이걸 또 거쳐간 사람들도 꽤 많고 그렇지만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 힘들은 누구에게나 또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거는 원래 가사의 뜻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거는 함부로 추측은 잘 못하겠고요. 제가 그 가사를 들었을 때 친구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아. 저도 이제 이 모임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지만 많은 친구들이 같이 있지는 않거든요. 아, 구름 따라 세상으로 가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꽁꽁 숨어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구원이라는 부분들,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실들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은 모두가 갖고 있는 거니까요. 저도 그 친구들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보고 싶어요. 언젠간 함께 이 좋은 것들, 이 좋은 교제 안에서 같이 움직이길 원하고 정말로 이 시간에 다들 무얼 하고 있는지 떠오른 얼굴 모두 보고 싶구나가 이제 마지막 가사인데 예. 이 시간에 다들 뭘 하고 있는지 정말 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 안에 살아가면서 거쳐왔던 많은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저 역시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 항상 고민해야 되는 삶인 것 같고요. 저도 계웅 씨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름 따라간 친구들. 노래 들어봤는데요. 이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감동적입니다. 예, 우리 팟캐스트가 해외 식구들도 구원파 식구들이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이 방송이 또 새로운 의미라고 하는데 태종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연락 온 걸 보니까 해외 식구들이 모였을 때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이 팟캐스트를 같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도 동시에 같이 듣는다고 할 정도로 이제 한국 소식이 많이 이제 궁금한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소식도 들려오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남다르게 애착을 좀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우리 정보과 형사님들도 엄청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아, 제가 이렇게 이제 밝힐 순 없지만 정보과 형사님을 좀 만나 뵙거든요. 근데 저보다도 우리 팟캐스트 내용된 거를 더 많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몇 회에 뭐가 나왔다 이런 것까지 바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팟캐스트 들고 녹취하고 계실 것 같잖아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들 굉장히 좀 재미는 있답니까? 예, 좀 재미있게 들으시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아니면 말씀해 주세요, 형사님.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 또 하나 있는데요. 이제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나오신 분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구원파를 조사하시는데 구원파가 만든 아예티를 마시면서 조사를 하신대요. 그거 어디서 구한답니까? 직접 사셨대요. 근데 이분들이 거의 뭐 몇 달 동안 집에 못 들어가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도 굉장히 많이 새고 하다 보니까 피곤이 막 쩔어 있는데 이 이제 아예티 이거를 마시고 나면 피곤한 게 훨씬 덜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를 만든 걸 드시면서 저희를 조사하는 이제 이런 재미있는 일도 있습니다. 조사 너무 열심히 하시면 그 IT 이제 생산 못할 겁니다. 제 주변에는 한 분이 계신데 지인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방송이 나간 뒤에 항상 오셔가지고 듣고 평가를 해주세요. 리뷰 및 별점 매기주시고 별점 매기주고 근데 지난해 2회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랍니다 2회요? 우리 정 형제님 간증. 아, 예. 아, 예. 와, 그거는, 외부인이 듣든, 구원파가 듣든, 정말로 감동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 자체를 너무 진솔하게 표현했는데, 앞으로 이 팟캐스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다라고 제게 엄청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강점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남의 좋은 얘기를 따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얘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지. 저도 유 전 회장님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본인이 성경에서 고민하고 본인이 몸에 해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힘이 실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것만큼 자기가 경험해보고 자기가 좋았던 걸 얘기하는 것만큼 힘이 실린 얘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허한 얘기들이 저희 안에 떠돌면 저희는 금방 눈치채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남에서 따와서 하는 얘기구나. 자기 얘기 아니구나.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접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각오 한마디씩 해보죠. 각오라고 하면요. 이제 앞으로 팟캐스트를 좀 더 알차게 만들어야 되는 의무감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럴 만한 삶을 사신 분들이 솔직하게 와서 얘기를 해주셔야 내용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말장난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용기를 내서 저희 이렇게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살아왔던 얘기를 진솔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태종 씨가 섭외 담당을 하겠습니다. 네. 찬성하겠습니다. 예.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입니다. 알겠습니다. 딱 개웅식 각오 한마디. 저는 팟캐스트를 처음 했을 때 제 생각은 기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구원파 그리고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흔적들은 어디든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솔한 자기 얘기들이 하나하나씩 이런 식으로 녹음이 되고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이 나오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저희의 유산들은 땅이라는 생각 별로 안 들어요. 갖고 있는 정신들, 사람들 그런 것들이 연결해 나가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질 때 의미를 가지는 건데 저희 팟캐스트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지금 사건과 비슷한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고 대신에 쉽게 포기는 하면 안 되겠죠. 많은 것을 쌓아갔을 때 나중에 이런 것들이 뭐였는지 생각이 들 것 같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구원파다가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안에 소식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가진 값진 것들을 구원파가 아닌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는 네클리어 김현자 실장님과 그다음 기적의 삶을 사신 동수 씨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